이 겨울이 찾아와 설레는 내 맘 하얀 눈이 오면 내게 말할게 사랑한다고 Oh Merry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과연 사랑이 이루어질까요? Hey Merry Christmas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. Hey Merry Christmas 눈 오면 차 막혀! 사랑해 너를 볼 때마다 떨리는 내 맘 감출수록 더 난 깊어가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하루에도 수십 번 백 번 널 생각해 혹은 심각해 어떤 여자보다 도도해 그대 앞에서 난 아무 말도 못해 Hey Merry Christmas 사랑이 이루어지는 찬스 Hey Merry Christmas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마스터 Ha ha ha!